항일의 여성 영웅 김종숙 동지의 탄생 99돌을 맞으며 중앙과 지방의 여맹일꾼들과 여맹원들이 24일 회룡 고향집을 방문했습니다. 여맹일꾼들과 여맹원들은 오산도끼술계 높이모신 항일의 여성 영웅 김종숙 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한편 이날 그들은 김기성 회룡 고급중학교와 회룡 식료가공공장, 회룡 고려약공장 등과 회룡시 피해지역의 새로 일조선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돌아보았습니다.